베트남 제1회 EPS KLT 듣기 시험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언니. 1번 문제입니다. 언니. 2번 문제입니다. 선물. 2번 문제입니다. 선물. 3번 문제입니다. 입에 맞아요. 3번 문제입니다. 입에 맞아요. 4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1번 안전화를 신고 올게요. 2번 오늘은 내가 빌려줄게요. 3번 이번 주는 계속 야근이에요. 4번 그물 하고 통발을 손질하세요. 4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1번 안전화를 신고 올게요. 2번 오늘은 내가 빌려줄게요. 3번 이번 주는 계속 야근이에요. 4번 그물 하고 통발을 손질하세요.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2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3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4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2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3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4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과일입니다. 2번 과자입니다. 3번 사탕입니다. 4번 음료수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과일입니다. 2번 과자입니다. 3번 사탕입니다. 4번 음료수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서점입니다. 3번 회사입니다. 4번 극장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서점입니다. 3번 회사입니다. 4번 극장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5월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내일은 며칠입니까? 1번 14일입니다. 2번 15일입니다. 3번 28일입니다. 4번 29일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5월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내일은 며칠입니까? 1번 14일입니다. 2번 15일입니다. 3번 28일입니다. 4번 29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것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짭니다. 2번 십니다. 3번 답니다. 4번 맵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것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짭니다. 2번 십니다. 3번 답니다. 4번 맵습니다.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4시 45분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4시 45분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저는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자주 스키를 타러 가요. 11번 문제입니다. 저는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자주 스키를 타러 가요. 12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공장에서 운동화를 만들어요. 12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공장에서 운동화를 만들어요.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드십시오. 1번 네, 들어오십시오. 2번 네, 잘 먹겠습니다. 3번 네, 조금 무겁습니다. 4번 네, 조금 늦게 왔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드십시오. 1번 네, 들어오십시오. 2번 네, 잘 먹겠습니다. 3번 네, 조금 무겁습니다. 4번 네, 조금 늦게 왔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너무 더워요.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1번 네, 시원해요. 2번 네, 켜드릴게요. 3번 네, 방금 껐어요. 4번 네, 에어컨이 있어요. 14번 문제입니다. 너무 더워요.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1번 네, 시원해요. 2번 네, 켜드릴게요. 3번 네, 방금 껐어요. 4번 네, 에어컨이 있어요. 15번 문제입니다. 이 버스는 어디로 가요? 1번 서울역 쪽으로 가요. 2번 다음 역에 내리세요. 3번 길을 건너서 타세요. 4번 370번 버스를 타세요.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해서 힘들어요. 19번 문제입니다. 이번 연휴는 아주 긴데 영수 씨는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제주도에 갈까 해요.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좀 조용히 쉬고 싶어서요. 린 씨는요? 저는 서울에 있을 거예요. 저는 조용한 곳보다는 복잡한 서울이 재미있어요. 19번 문제입니다. 이번 연휴는 아주 긴데 영수 씨는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제주도에 갈까 해요.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좀 조용히 쉬고 싶어서요. 린 씨는요? 저는 서울에 있을 거예요. 저는 조용한 곳보다는 복잡한 서울이 재미있어요. 20번 문제입니다. 서울 숲에 가려고 하는데 서울 숲이 어디에 있어요? 뚝섬역 근처에 있어요. 뚝섬역에 어떻게 가요? 지하철 2호선을 타세요. 20번 문제입니다. 서울 숲에 가려고 하는데 서울 숲이 어디에 있어요? 뚝섬역 근처에 있어요. 뚝섬역에 어떻게 가요? 지하철 2호선을 타세요. 21번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비가 자주 와요? 장마철이거든요. 언제까지 이래요? 7월 중순까지는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가 많을 거예요. 21번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비가 자주 와요? 장마철이거든요. 언제까지 이래요? 7월 중순까지는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가 많을 거예요. 22번 문제입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 보안경을 사용하세요? 네. 저희 작업장에서는 일할 때 강한 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눈을 보호하는 보안경을 꼭 써야 해요. 22번 문제입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 보안경을 사용하세요? 네. 저희 작업장에서는 일할 때 강한 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눈을 보호하는 보안경을 꼭 써야 해요. 23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라면 5개 들어있는 거 한 팩하고 비누 2개 주세요. 23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라면 5개 들어있는 거 한 팩하고 비누 2개 주세요.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서울 슈퍼마켓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야 합니까? 근무 시간은 평일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입니다. 월급은 얼마예요? 월급은 150만 원입니다. 직접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서울 슈퍼마켓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야 합니까? 근무 시간은 평일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입니다. 월급은 얼마예요? 월급은 150만 원입니다. 직접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